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과 네팔 노동자 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마니아 새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에스파냐 민주노동당 총비서, 기내 무지개인민연합 총비서, 브라질 막슬레닌주의 공산당 총비서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정당 지도자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이집트 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해서 중국, 말레이시아, 스위스, 프랑스, 남아프리카, 오스트랄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진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그들은 조선노동당 역사에서 뜻깊은 사변으로 될 당 제7차 대회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나라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의 투쟁에 새로운 활력과 고무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논수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노동당과 영적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여 정의의 위협 수행에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기록할 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기르기즈스탄 아알람당 정치리사회와 말리 연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볼가리아 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과 영국공산당 막슬레닌주의에서 축전을 보내왔습니다.